희미해진 기억 어느 봄날의 꿈들 전부 사라지고 시린 밤은 깊어가고 지친 마음은 모른 척 해봐도 이제는 사랑했던 그날들이 소리 없이 찾아온 날들이 수많은 계절들의 모든 추억이 지워낼 수도 추억들에는 무너져 간다.